새벽 4시 반 또 술에 취해 침대에 눕는다. 다시 밀려드는 외로움, 과연 이게 맞는지. 내겐 이런 생활이 맞는 거겠지. 그래 이게 맞겠지. 이렇게 살아야지.